하늘이 내려준 사랑, 하늘이 내려준 선물. 새까맣게 속이 다 들어가도 웃음으로 안아주던 여자,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아, 당신 소원 들어줄게. 내일은 내년에는 괜찮을 거야. 속옷도 속아준 여자, 사랑해요 보고파요 그대만을 영원토록. 당신 나의 하늘의 여자. 내려준 사랑, 하늘이 내려준 선물. 새까맣게 속이 다 들어가도 웃음으로 안아주던 여자,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아, 당신 소원 들어줄게. 내일은 내년에는 괜찮을 거야. 속옷도 속아준 여자, 사랑해요 보고파요 그대만을 영원토록. 당신 나의 하늘의 여자, 당신 나의 하늘의 여자.